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종의 세계.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까?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.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? 사랑에 불타는 심장. 모르게 끌리었네 불같은 인중미에. 어쩌면 그처럼 다시 마실까? 인민을 덜 보는 손길.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? 정담아 하시는 말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잔악계나 원수님 생각. 길 동이 틀 때 또 오시면 인민 위해 바치시는 근전코 만간에 갈수록 가슴 젖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차나게 나온 순인 생각 만나 사람마다 아쉬움이 있을세라 주신 사랑 또 주시며 심려를 다하시네 솟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찬하게 나온 수인 가슴 속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사랑하게 나온 수인 생각 사랑하게 나온 주님 생각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리라도 말리라도 주님만 끝까지 받들어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